Nah, nah, you think you're cool. You think you're walking on my life like that. Don't call me absurd. I swear love makes you blind. Hey, hey, hey, hey, okay, yo. May, may, may, may, whatever. Hey, hey, hey, hey, you wanna get me this time. 독하게만 먹어봐. 견딜 수 없겠지만 잊지 마 그 이질적인 기분을 낯설게 다가올 너의 시간도 You and me you're waste of time 경고하니 잘 들어 삼켜버려 올라오는 감정도 I got to go D-O-N-E now 이제 네 차례 I'm sick and tired of that 받아들여야 해 약속까지 넌 아파봐요 들자비를 기대하지 마 You cry. Go, 어울리지도 말고 방 안에 박혀있어 난 그게 딱 어울려 Hey, it's over, let's forever 널 이해 안 해 Your love was alright, so hit on tight 그땐 좀 미쳤었나봐 이리저리 널 걱정했지 So hard to make you believe and to feel what I'm feeling D-O-N-E now, 재미없어 Now I'm sick and tired of it, 시시해졌어 Didn't ya? Nah. Now is my time to feel alive. 사랑도 아플 수 있어. No, I don't care. Every day facing the pain. 무의식이 날 믿겠지. 환각은 깨어졌던 걸. 내 방식으로 넌 날아. I'll make you cry. Yeah.